지구 반대 끝까지 yeah. 가지 날아가 지금 전부 다 쉿 I'll be back 조급할 더 넘어 전 세계 전우주 위로 fly 게임 꽉 조여 메고 리듬을 타 수많은 빛이 날 감싸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춰 wow. 나간 배팅해 난 don't 돼 내가 얼굴이 좀 돼 어때 내일은 없어 온 김에 놀아 crazy heart 미친 듯이 놀아 all day 찾아 집에 가지 마 새벽이 올 때까지 새로운 세상이 여기에 있잖아 Shout it back you crazy heart Crazy heart Shout it back you crazy heart Crazy heart 더 크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Everyone 나는 no bedroom 그로 나가 블러무와 브루스와 밤새도록 놀줄게 오케이 부릅떠 눈을 붐떠 하늘을 나는 기분 샴페인 잔을 가득 채워 채널 위로 들어라 원샷 덤벨 불타오르는 이곳에 여긴 너의 놀이동산 Alright 끝이 난 없어 걱정은 접어 Crazy heart 밤새도록 미쳐볼래 Oh yeah 하늘 여기저기서 날 찾아 집에 가지 마 새벽이 올 때까지 새로운 세상이 여기에 있잖아 Shut up your crazy heart No chasing put on yeah we go crazy drown we go crazy drown your king of the paradise all night No chasing put on the